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의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고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팔레스티나 인민을 지지하는 제6차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8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